우리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지해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공동성명을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러시아 다게스탄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성명들을 발표했으며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신문 아르판에 글을 게재했습니다.